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 시민사회계가 괴뢰패당의 굴욕적인 일본군 속노예 문제 합의에 맞서 9일 종이기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날 서울에서 남조선의 종신대 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단 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 인정도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에 합의를 주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7일 남조선의 한국일보는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일본과 괴뢰군부 당국자들 사이 회담 등 일본과의 군사 외교에서 언제나 수세에만 몰리는 괴뢰군부 패당의 친일 굴종 행위를 비난했습니다.